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? 극장 매표소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?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.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. 거기서 만나요. 그래요. 그럼 거기서 2시에 봐요.